재종저 선인 정윤아폐와 산하 련용지구협회 대변인들이 11일과 13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괴뢰법원을 내세워 진보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노조단체로 판결하고 그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파쇼적 폭구를 감행한 박근혜 보수패당의 주약을 철저히 폭로단죄하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 송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